푸른 밤 종현입니다. 상대방이 괜찮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 종종 있죠. 주위에 보면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되게 아픈 것 같은데 견딜만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땐 그렇게 넘어가도 나중에 꼭 터진다는 거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한테 말로 설명하는 거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게 울거나 아니면 괜찮은 척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만 삭히다가 결국엔 균열이 생기면서 터지잖아요. 그럼 예고도 없는 폭발에 상대방은 황당하죠. 피해주고 싶지 않고 기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지만 힘들 때 손 내밀라고 있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괜찮다라는 형식적이고 겉도는 소통 속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적어도 우린 그런 어설픈 거짓말은 하지 말죠. 11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더 프레이의 How to Save a Life 였습니다. 뭔가 가벼운, 뭔가 이렇게 신선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었어요. 박세롬님, 우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처음에 미드 보고 반해서 찾아 들었었는데 라이브 버전도 진짜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심장이 콩콩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곡이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라이브 버전 찾아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지님, 저도 예전엔 그게 꽤 심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 때 사실 안 괜찮았지만 괜찮다고 안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결국은 곰꼬고라 펑펑 울어버렸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괜찮다라는 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번 얘기를 하느다가 제 공연을 보러 오셨었어요. 그분이 제 노래 미안해 중에서 미안해라는 노래 중에 이제 난 괜찮아 라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미안해 이제 난 괜찮아 미안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듣더니 그분이 딱 얘기를 하시기 나는 다른 말은 다 믿는데 괜찮다는 말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그날 또 공연하면서 울었거든요. 그 노래 그 부분 부르면서 이제 난 괜찮아 이러면서 울었는데 아 어쨌든 괜찮다라는 말 정말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입버릇처럼 하는 괜찮다라는 말은 정말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못한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말이니까 언젠가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건 하얀 거짓말 축에 못 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6762님 쫑디 오늘 스케줄 없는 날이랬죠? 푹 쉬고 왔어요? 라고 집에서 펑펑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눈에 다래끼 난 게 굳어버려가지고 피부과 가서 그거 주사 맞고 눈에 다래끼 난 거 그리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하루라니 심지어 내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몇 개월 만에 휴식인지 행복해요. 아 사람 참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특별한 거 하나 없는 날인데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 구독식 클럽 디어클라우드의 9시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 더 놀자 우리끼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블락비와 갓세븐이 스페셜한 이벤트와 함께 아티스트와 함께 노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헝거게임 더 파이널 예매권 준비했어요. 11월 19일 목요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예매하실 수 있는 티켓입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정웰메이드, 다우닝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패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스림앤 갤포스,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우연히 듣고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계속 들었던, 정말 며칠을 빠져들었던 곡을 함께 들으려고요. 조금은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살린 박정현 씨의 곡입니다.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몽중인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도 그렇고 곡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매력적인 곡이더라고요. 오늘 한번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들으시죠. 박정현의 몽중인 듣겠습니다. 네, 박정현의 몽중인 들으셨어요. 김나래님, 저도 이 곡 진짜 왕 좋아해요. 내일 아침 출근길 삐지로 예약이라고. 출근길 삐지로 좀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요? 최미지님, 아, 이 노래 고등학교 때였나? 카세트 테이프 사서 들었었어요. 박정현 언니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에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했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예요. 그 몽중이라는 곡 자체가 되게 인트로부터 이끌어나가는 힘이, 그리고 엔딩까지 어떤 뭔가 일맥상통하는 분위기, 뉘앙스를 쭉 잡고 있어서 더욱더 감동이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7662님, 오늘도 생방인가요? 요즘 나의 가장 애정 프로그램인 푸른밤. 철수 아저씨 죄송해요. 오늘도 듣다 아마 편히 잠들 듯 워킹맘이라 잠이 쏟아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배철수 선배님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듣다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예, 늦은 시간이잖아요. 6047님, 소품집 선물 잘 받았어요. 종현씨 목소리 들으면서 태교를 해서 그런지 오늘 병원에 가니 멋진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아들. 태명이 뭘까요? 궁금하네요. 태명, 나중에 또 사연 보내실 땐 태명도 함께 한번 보내주세요. 저 태명 되게 재밌더라고요. 태명 듣는 거. 9542님, 전 야근하고 지금 퇴근하는 택시 아닙니다. 기사님께 라디오 주파수 맞춰달라고 해서 들으면서 가는 귀갓길. 느낌이 또 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차에서 듣는 것, 그리고 또 뭐랄까, 라디오를 택시에서 들을 때 내가 듣는 그 주파수가 나오거나 혹은 내가 틀어달라고 해서 들을 때 좀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정원님,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바빠서 다 챙겨보지 못한 그녀는 예뻤다 를 보고 청소를 하다가 겨울옷 정리도 하고 보니 벌써 하루가 다 가버렸네요. 쉬는 날이어도 편하지 않은 이 기분은 뭐죠? 아직 다 하지 못한 옷 정리는 푸른밤 들으면서 빨리 끝내야겠어요 라고. 그녀는 예뻤다가 드라마 제목이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잘 모릅니다.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영화는 좀 아는데 드라마를 잘 모르네요. 드라마를 안 보아 버릇해가지고. 예, 전 역사물만 좀 좋아해요. 예, 그래서 예, 시간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 잘 하시고요. 시간이 빨리 가죠. 예, 푸른밤 들으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진이님, 오랜만에 생방으로 듣네요. 남편이 야근으로 아직 안 들어와서 기다리면서 집안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잘까 했는데 목요일이네요. 나인씨 오시면 음악 들으면서 기다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의 평화까지 도모하는 푸른밤이네요. 그래, 남편분도 고생하시고 소진이님도 오늘 하루종일 좀 고되셨을 텐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한솔님, 동생이 수험생인데요. 요즘 동생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종현 오빠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동생이 힘을 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또 말밖에 없지만 힘내시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시기일 텐데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한솔님 동생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분들, 그리고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길. 김민정님, 쫑디 태명은 뭐였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어머니한테 빨리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시겠죠? 아니려나? 까먹으려나? 이따가 제가 3부 9시 보내드리고 그 뭐냐, 실시간 또 문자 미니사연 소개할 때 있잖아요. 하루 끝 소개 끝나고 그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명 공개 1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태명 공개 기대하시고요.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또 CD를, 저의 소품집을 사인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심지어 이거 태명이 뭔지.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보니의 기다릴게 듣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오늘도 기도해 미워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후내 맘이 전해질 거라고 하지만 요즘 수험생들을 보면 수험생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꽂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숙면백이라고 하죠.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잘 자는 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는 이분의 선곡이 숙면베개가 될 것 같네요. 디어클라우드의 난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할머니의 무릎베개만큼 포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팔베개만큼 행복한 푸른밤 가족들의 맞춤베개 나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아유, 맞춤베개세요. 큰일이다. 오늘 주제랑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아, 오늘 웨이크업이에요? 네. 이렇게. 아, 웨이크업이야. 완전 깨우는 스타일이구나. 네, 많았어요. 괜찮아요. 뭐, 재웠던 사람이 바로 깨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뭐, 나인 씨는 주로 언제 주무시나요? 전 정말 늦게 자요. 5시. 네. 뭐, 그 정도면? 아무래도 푸른밤이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네, 왜냐면은 패턴이 네, 끝나고 가면은 2시 되니까 쫑대도 진짜 늦게 잘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죠. 아침 일찍 자요. 그렇죠. 한 7시? 일찍 자는 편이에요. 7시? 네. 8030님. 네. 저는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목요일부터 주말 기분인데요. 가장 기분 좋은 밤을 보내는 날에 나인 씨가 오셔서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늘 노래로 멋진 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라고. 고맙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베개와는 반대된 선곡으로 우리를 또 기쁨에 어떤 맞아요. 알람해 주시겠죠? 아니, 전 요즘에 그렇게 잠이 와요. 그래서 거의 종일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랬었는데 또 게다가 지금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그렇죠. 일주일 안 남았죠. 예. 하니까 왠지 잠을 쫓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저한테.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베개가 아니라 깨워줘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신나는 노래들 위주로 선곡을 그래요. 해왔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깨워줘라는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고요. 네. 나인 씨가 정한 주제에 어울리는 우리 푸른밤 가족들의 실시간 선곡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오늘 주제인 깨워줘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난시가 골라오신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쑥스럽고 정말 오늘 이상한 날이네요. 왜요? 그 앞에서 베개라고 하셨는데 네. 주제는 깨워주고 첫 곡은 디어클라우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쑥스럽네요. 무슨 노래죠? 이번에 또 발매가 된? 네, 오늘 발매가 된 곡인데요. 실버 라이닝이라는 곡이에요. 오. 왜 그 영어 속담 중에 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 안 좋은 일 가운데서 희망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런 뜻인데 뭔가 지금 불행하거나 좀 안 좋은 일 있으신 분들한테도 결국엔 행복해질 거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싶어서 그렇군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가족분들, 잠 깨야 하시는 분들 벌떡벌떡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곡을 듣고 오죠. 네. 디어 클라우드의 실버 라이닝 듣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실버 라이닝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디어 클라우드의 색깔 흠뻑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어날 듯한 드럼. 더블 페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원 페달이에요? 네. 기가 막히네요. 두둥두둥두둥. 신지희님, 오늘 공개되자마자 들었는데 시작하는 순간 그 드럼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50번 들은 거 같네요. 와, 진짜요? 다음 주에 수능 치는데 공부하면서 들으니까 진짜 좋았어요. 집중도 딱 되고. 지인 씨 일단은 수능 잘 보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그래요. 잘 보세요. 네. 그 집중도를 좀 높여주는 뭔가 리드미컬하니까 뭔가 좀 이제 청각적으로 이제 깨워주는 그런 곡이었나 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윤가연 씨 이번 노래 진짜 좋아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몸살에 위염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고통을 씻겨주는 듯한 노래예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힘드실 때 또 들으시면서. 근데 진짜 아프셨겠네요. 그러게요. 몸살의 위험이면 진짜 그러니까. 엎친 데 덮쳤네요. 어서 나으시길. 네. 윤동주님이 그 윤동주님인가요? 그러니까요. 한밤 듣고 계신 너무, 건가요? 이름 너무 멋지다. 윤동주라니. 영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나인 언니. 항상 좋은 선곡 감사해요. 라고. 고맙습니다. 윤동주님이 이렇게 분발 함께 해주시고 또 나인 씨에게 고맙다고. 네. 영광입니다. 저희가 감사하지요. 그렇게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자, 어쨌든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 들어봤는데 네. 노래는 너무너무 밝고 또 힘을 네. 주는 그런 곡이고 맞아요. 디어 클라우드가 어떤 가수인지는 아저씨가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디어 클라우드는 4인조 밴드입니다. 예. 우리나라 4인조 밴드고요. 네. 지금 재작년에 새 앨범을 준비한다고 계속 그랬었다가 2년 동안 앨범을 안 내고 있는 지금 그런 밴드죠. 열심히 또 고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디어 클라우드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그 이 새 노래 작업하면서 네. 요즘에 우리가 그거 같아요. 반지 원정대라고. 그렇죠. 새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너무 멀고 이 여정이 험난하고. 진짜. 험난하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새로운 노래 작업하니까 좀 저희도 환기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곧 있을 또 공연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가 사실 그 공연을 위해서 쓴 곡인데요. 공연 제목이 실버 라이닝이에요. 네. 그래서 공연에서 처음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또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가족분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11월 20일, 21일 이틀간 베가마트홀에서 진행되고요. 네. 디어 클라우드의 오랜만에 정말 2년 만에 단독 콘서트라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재밌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공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로 시작을 해봤고요. 네. 자, 다음 곡 뭐죠? 이번은 디어 클라우드가 좋아하는 밴드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콜드플레이. 사실 우리나라의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실 그러겠죠. 텐데요. 그렇죠. 찰리 브라운이라는 곡. 이 곡 들으면 저는 잠이 깨더라고요. 전주부터. 전주 너무 좋아서. 네. 집중이 팍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콜드플레이의 찰리 브라운 듣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찰리 브라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뭔가 두근두근한 느낌. 그쵸. 네, 콜드플레이 노래 뭐 그런 곡들이 많이 있지만 찰리 브라운 같은 경우에 좀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김형진님이 나인 언니 콜드플레이가 다음 달에 컴백해요. 포스터 사진도 뜨고 짧은 미리 듣기도 떴어요. 이번 연말을 콜드플레이 노래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콜드플레이 새로 이제 싱글이 나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네. 앨범인지도 궁금해지네요. 형지 씨 조금만 더 자세히 보내주지. 궁금하다. 방송 끝나고 앨범일까, 바로 검색해야지. 그러니까요. 7378님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이 바빠서 하루에 2시간도 겨우 자면서 아이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졸린데 좋은 선곡으로 조금이나마 잠이 깨나요.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나인 씨가 오늘 이런 선곡 주제로 가져오신 거죠. 아, 근데 진짜 야근할 때 그 좋은 음악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그죠. 이게 음악이 없이 좀 잠을 깨우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사실. 힘들어. 나의 뭔가 정신을 이렇게 깨워줄 것들. 그러니까 육체도 뭐 깨워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이건 쉽지가 않고 한 방에 깨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 정신은 내가 또 좋아하는 음악 같은 것 또 새로운 또 좋아질 만한 곡들을 듣게 되면 그래도 좀 환기가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콜드플레이의 찰리 브라운 들었는데 네. 뭐 물론 유명한 가수고 곡이지만 네. 우리 나인 씨가 설명이 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영국을 대표하는 4인조 록밴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데요. 그 미국 진출에 성공한 가장 마지막 록밴드다. 그 이후로 콜드플레이 이후로는 그런 밴드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물론 아델 같은 싱어송라이터는 또 되게 잘 되긴 했지만 밴드는 아니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일단은 뭐 브릿 어워즈나 그래미 어워즈는 거의 다 휩쓸었죠. 슈퍼밴드이기 때문에 4장의 정규 앨범으로 5천만 장을 판 정말 대단한 밴드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방금 들으신 곡은요. 2011년에 그 5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네. 아일로 자일로토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아, 정말 많이 팔았네요. 5천만 장. 엄청 많죠. 국민.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야, 이 정도로 또 파워가 있는 예, 팀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조금은 몇백만은 빼야죠. 예, 지금 와. 새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고 즐겨 찾는 그런 팀이라는 거. 대단한데요? 아,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 스타일도 뚜렷하니까 그렇죠. 더더욱이나 또 그런 매니아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중들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 맞습니다. 이게 좀 락밴드라고 하면은 매니아층이 항상 형성이 되잖아요.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라고 말하기 민망한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한국에서는 좀 뭐랄까 콜드플레이 그리고 뭐 유튜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 네. 종종 있죠. 있죠, 있죠. 완전 무슨 박사처럼. 그 몇 년도에 뭘 했는지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세세하게 알고 있고 그쵸. 어떤 공연에서 뭘 했고 막. 이 곡이 왜 만들어졌고 막 이런 것까지 그런 분들이랑 얘기 되게 나눠보고 싶어요.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재밌는데 사실 콜드플레이를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한 명 한 명 잘 알지 못해서 네. 막 얘기를 듣는데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컸어? 좀 민망한 느낌?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자, 콜드플레이의 노래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네. 다음 곡 뭘까요? 다음 곡은 월러스라는 밴드의 네. 모자이크라는 곡인데요. 계속해서 깨워줘의 그 주제니까요. 네. 이 곡도 굉장히 그 정신을 깨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네. 제목 참 좋네요. 굉장히 락킹한 곡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이크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어떤 거? 뭐라고 하지? 무슨 아트라고 하죠? 네. 모자이크라든지 타일 뭐. 글쎄요. 등등등. 예, 네, 어쨌든 저 이런 것들 텍스트? 되게 네. 텍스트 뭐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군요. 제목이 되게 기치한 것 같아요. 모자이크.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겠어요? 월러스라는 팀에 대해서라도. 네, 일단 배우 김재욱 씨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그분이 보컬로 있는 밴드예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동기로 만나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밴드고요. 굉장히 하드락 음악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슬슬 2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깨워줘잖아요. 네. 나인 씨가 골라온 주제, 깨워줘라는 주제로 푸른밤 가족들의 실시간 선곡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인 씨 오시기 전에 태명. 퀴즈를 하나 냈어요. 태명 퀴즈. 그래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정답을 들었는데요. 네네. 못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아요? 아니, 나인 씨라면은 태명 뭐였을 것 같아요? 아가야 뭐 이 뭐 정도지. 그 가벼운. 네, 가벼운. 뭐 보내주신 걸 조금 보니까 뭐 있었죠? 뭐 있을까요? 뭐였지? 뭐 똘똘이, 튼튼이. 똘똘이. 튼튼이 좋다. 무슨 이, 이.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아가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맞추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사인 CD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힘내세요. 바랍니다. 자, 그럼 2부 끝곡으로 월러스의 모자이크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 중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구독식 클럽 오늘 디어클라우드 나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깨워줘라는 주제로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장유진님, 우울했는데 멍하게 누워서 이 노래 들으니까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 무슨 밴드인가요? 짱입니다요. 힘이 나요. 되게 유진 씨가 특이하신 분이에요. 하드락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 락의 피가 지금 흐르고 스프릿이 있다는 굉장히 거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 팀은 월러스라는 팀이었고요. 노래 제목은 모자이크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드락. 쿵닥쿵닥쿵닥쿵닥. 김영진이 A Head Full of Dreams라는 제목으로 12월 4일에 앨범이 나올 거고요. 내일 첫 싱글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예상 중입니다. 콜드플레이 얘기인가 봐요. 아까 콜드플레이에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12월 초에 앨범이 나오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반갑네요. 자세하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월러스의 노래 들었는데 네. 보컬 분이 배우시라고요. 그렇죠. 배우 김재욱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또 이제 다 연주하는, 그러니까 세션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양시온이라는 그 음악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프로듀서예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진두지휘 아래에서 이제 쫙 가는 하드락 밴드인데요. 이름이 시온이시네요. 양시온, 그쵸. 그리고 이 밴드는 지금 싱글 앨범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작년인가 싱글 앨범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공연장에서도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임정민 님이 믿고 듣는 양시온. 그 양시온 씨가 맞아요. 그죠. 크리스찬이시기도 한데, 정준일 씨 앨범, 전체적으로 1집 앨범 프로듀싱 하신 분이고요. 그렇군요. 아이유 씨도 삼촌이라는 곡 프로듀싱 했었고, 이적 씨 앨범의 고독의 의미라는 앨범 전체를 같이 이적 씨랑 프로듀싱 하기도 한 굉장히 어리지만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했던 밴드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온성의 시온이었나요? 그렇죠. 아 그랬군요. G-I-O-N. 그치. 자이언이죠. 자이언이죠. 네. 근데 이게 자이언티 씨가 써가지고. 아 그렇네요. 그 자이언이네요. 네. 같은 뜻이래요. 물어봤는데. 그렇군요. 자이언티 씨도 해솔 씨도 크리스천이어서. 아하. 저는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그렇군요. 네, 밴드 이름은 시온으로 지었었죠. 어쨌든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곡은 너무나 이 그 주제랑 어울리는 곡이에요. 네네, 저도 제목이, 지금 웃음이 났네요. 그렇죠. 제목이 Wake Me Up입니다. 아비치의 Wake Me Up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아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듣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시간 좀 넘었으니까 자 들으시고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비치의 Wake Me Up 듣겠습니다. So wake me up when it's all over. When I'm wiser and I'm older. All this time I was finding myself and I didn't know I was lost. So wake me up when it's all over. When I'm wiser and I'm older. All this time I was finding myself and I to travel the world, but I don't have any plans. Wish that I could stay forever this young. Not afraid to close my eyes. Life's a game made for everyone, and love is the prize. So wake me up when it's all over, when I'm wiser and I'm older. All this time I was finding myself, and I didn't know I was lost. So wake me up. 네, 아비치의 Wake Me Up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유, 신나요? 신나죠. 네, 전체적으로 뭐 시작은 기타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마치 EDM을 방불케 하는 그렇죠. 신나는 사운드. 사실 아비치 하면은 EDM 신의 어떤 가장 독보적이고 그렇죠. 핫한 맞습니다. 그런 DJ인데요. 저는 이 노래가 좋았던 게 처음에 컨트리처럼 시작을 했는데 EDM으로 끝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EDM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까까까까 하면 EDM이다 그냥 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는 그 EDM이란 장르 자체의 편견이 사라진다 할까요? 진짜 EDM은 장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EDM이 Electronic Dance Music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춤추기에 좋은 장르기도 하지만 이게 EDM이야 싶을 정도로 서정적인 곡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EDM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DM 또 사랑. 아, EDM 사랑. 좋아요. 아, 그리고 사실 EDM이 한 작년? 네. 재작년쯤에 한국에서 좀 많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막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 나와서 뭐 할렘 쉐이크 같은 거 나왔을 때 이거 진짜 이제 그 힙합이랑 연결된다 EDM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이미 외국에선 그렇게 되고 있었으니까 네, 이지연님이 아비치라니요. 아 너무 좋습니다. 하, 아비치 아비치 진짜 좋아한다. 아비치 몇 번 부른 거예요? 아비치. 아비치. 예, 네, 아비치. 다비치 아닙니다. 아, 다비치. 아비치요? 스웨덴 출신의 89년생 DJ. 굉장히 어리죠. 일단 이 노래 Wake Me Up이란 노래가 이 아비치가 낸 정규 앨범 타이틀이자 UK 차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66개국에서 1위를 한 굉장히 화려한 데뷔죠. 대단한데요. 네, 데뷔 앨범 타이틀 곡이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서재윤 씨 노래가 무슨 탄산수 같아요. 이 계절과 안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정적인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네 장르의 혼합.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우 제일 좋죠. 저 그거 잘 못하거든요. 어 진짜요? 시작하다가 이제 꼬는 거 있죠. 네 그걸 잘 못해요. 아 이게 이 Wake Me Up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로 컨트리 기차로 시작을 해서 그쵸. 뒤로 가면서 점점 이제 점점 EDM 사운드로 이제 가는 건데 믹싱이 되는 건데 네. 글쎄요 저는 이 정도로 이제 확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스스로 수용을 못 해요 그렇게 바꾸는 걸. 아 왜요? 그렇게 확 바꾸는 편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깨요 그러면 싫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남이 하는 거 너무 듣기 좋거든요. 오, 신기하다. 근데 저도 뭐 물론 그렇게 편곡을 진행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죠. 저는 다양한 장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게 특이해요. 아, 쉽지가 않아요. 이상합니다. 수영이 쉽지가 않아요. 특이해. 내가 특이해. 하는 게. 남들은 다, 야, 괜찮아. 좋은데 왜? 네네.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하자, 다시 해서. 언젠가는 그래도 한번, 네. 네, 그런 곡을 써보길 바라요. 조금은 겁이 나나 봐요. 이상할까봐. 그런 겁은 언제나 있죠. 아유, 너무 예술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네. 9797님, 뒷번호가 9797이에요. 뭔가 좀 그쵸, 매력적이다. 그쵸. 97년생인 듯.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9월 7일생. 새벽 4시경 클럽에 있는 느낌. 오늘 선곡 시원시원하네요 하셨습니다. 클럽 가고 싶다. 클럽 가본 적은 있어요? 저요? 네. 나 너무 무시했나? 저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지금? 클럽. 클럽 안 가봤을 것 같아요. 저 장난 아니었어요 클럽. 그래요? 재작년에. 왜요? 아니 춤은 잘 출 것 같은데 클럽은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아 진짜 섭섭한 소리 하시네. 기가 막히는구나. 몰랐죠. 요즘에 바빠서 못 갑니다. 아유,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제 할로윈. 네. 저번 주죠. 네네. 네 저번 주 때 제 아는 형이 또 파티한다 그래서 살짝 갔었는데.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할로윈의 클럽 파티라 진짜 화려했겠다. 사람도 너무 많고. 네. 거의 움직이지는 못했겠죠. 시끄러워요 너무. 그래서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랬어요, 왠지 쫑디는 클럽보다는 집에서. 그렇게. 욕조에서. 아니 그러지 마요. 저도. 욕조 목욕을. 저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네. 안 그럴게요. 가끔은 나가서 클럽도 가고 재밌게 신나게 음악도 듣고. 그래야죠. EDM도 듣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 그래야 필을 받아서 또 이제 EDM도 하고. EDM 안 해요. Everybody 있잖아요. Everybody.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건 아비치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 보죠. 마지막 곡입니다. 네. 리타오라라는 여가수의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들었던 곡이기도 해요. 포이즌이라는 곡입니다. 네. 포이즌 이 노래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아니라 쫑디가 소개를 했었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좋아하시는군요. 걸 수도 있어요. 좋아하시는군요. 네. 리타오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많이 유명하진 않잖아요. 네네. 뭐 비욘세나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케이티 페리, 뭐 레이디 가가 이런 식으로 유명하진 않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 2012년에 데뷔한 친구고요.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좀 패셔너블해서 네. 패셔니스타적인 면모를 갖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죠. 리타오라의 포이즌. 듣고 오겠습니다. I could have beer for breakfast, my sanity for lunch, trying to get over how bad I want you so much. Innocence for dinner, pour something in my cup,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to fill me up. But now I'm 네, 리타 오라의 포이즌 들었습니다. 어우, 노래 제목과는 또 뭐랄까 좀 반대되는 느낌의 그랬어요? 좀 포이즌이라 그래서 좀 섹시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포이즌 이 곡은 이미 알고 있었던 곡이어서 그렇죠. 네, 제목에서는 좀 섹시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노래상 시원하고 상큼한 그런 뉘앙스들. 저도 이 노래 정말 너무 시원해요. 아니 후렴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베이스가 붕 이게 EDM 사운드로 떨어지는 그 덥스텝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 스킨싱들. 네네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요. 매력적이죠. 이런 후렴에서 터지는 곡들이 네. 또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되게 좀 미국적이죠. 네. 어떠세요? 그 나인 씨는 터트리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느 쪽에서 터트리는 게 좋으세요? 시작부터 빵 터지는 거, 후렴에 터지는 거, 브릿지에서 터지는 거. 터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 언제든. 네. 아, 나 터지는 거 별로더라. 나는. 왜? 나 좀 별로 안 좋아해 터지는 왜? 거. 왜 그러지? 나 저 너무 좋아요. 이골이 났나? 뻔할 순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좀 아이돌 음악 중에서는 터지는 게 많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터지니까. 네네. 기가 좀 뺏기고. 계속 터져. 그 터질 때마다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누웠다가 섰다가 기가 얼마나 빨리는지. 아, 물론 무대할 땐 즐겁지만 네. 하고 나서 당연하죠.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아유 너무 싫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 원래 있었고 네. 또 만드는 음악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좋아하는 음악과 만드는 음악은 좀 일맥상통한 경향이 없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뭔가 터진다라는 그 개념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성으로 질러서 터진다. 네네네. 보컬로 치면. 응. 전 그런 걸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훅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면 좋겠다. 그런 걸로 해야겠어요. 네, 그런 걸로. 근데 쉽게 걸리지 않아요. 그런 멜로디들이. 네. 5615님. 보컬에 약간의 허스키한 음색이 나타날 때마다 매력이 팍팍 터지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죠? 좀 허스키한 편인데 노래를 워낙 잘해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죠. 그죠? 김지은님, 네. 나인 언니 진짜 오늘 선곡 싹 다 너무 좋네요. 가을엔 식욕이 왕성해진다는데 저는 식욕이고 뭐고 수면욕에 지배를 당해서 있었던지라 생활에 문제가 있었는데 뭔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라고. 지은 씨도 저랑 비슷했네요. 저 정말 이 잠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특별히 깨워주라는 걸로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괜찮았었으면 좋겠네요. 좋았어요. 완전 좋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좋았던 곡을 쭉 나와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포이즌은 정말 안 깨고 못 빼길 그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무조건 깼어야 됐어요. 네. 자, 깨워줘라는 주제로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선곡을 또 해주셨잖아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7633님 깨워줘 하면 역시 락이죠. 폴아웃보이의 센츄리스 부탁드립니다. 제가 8개월 동안 빠져 살았던 곡이에요. 폴아웃보이. 야, 8개월 동안이나 정말 빠져 살았네요. 그니까. 최다희님. 네. 목니의 그대와 함께 추천해요. 시작부터 밴드 악기 소리들이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깨어 일어나서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하는데, 일어나서 가야죠. 진짜 떠나고 싶다. 네, 떠나는 거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글쎄요. 지금 당장. 이런 말이 있죠. 여기보단 어딘가에 그냥 여기 말고 여기만 아니면 돼요. 여기 말고 다. 네, 그죠. 저희 누나랑 엄마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셨군요. 여행을 가서 9일 네. 동안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재밌었다. 뭐 사진 막 이러고 좀 쭉 보여주는데 나도 한번 여행 가볼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쫑디도 한번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일 밤 푸른 밤 해서 못 가죠. 그보다 속이 좁아서 못 갈 거예요, 저는. 왜 속이 좁아요? 어떤 점이? 그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무거움이 좀 있어서. 뭐 예민해. 맞죠. 예민합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오소연님, 네. 더티룹스의 Wake Me Up 틀어주세요. 푸른밤 고독식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가수고 노래인데 정말 좋아서 요즘 독서실 갈 때마다 챙겨 듣고 있어요. 이 노래가 오늘 아비치의 Wake Me Up을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맞습니다. 더티룹스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더티룹스 노래 중에 Hit Me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도 이제 잠 깨기 좋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더티룹스 매력적이에요. 김초롱님. 네. 과제해야 하는데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네요. 과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정신 차리라고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신청해요. 오, 센스. 조롱 씨 센스 대박이다. 그래요. 뮤즈의 노래 신청하시면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얼른 하셔야죠. 가십시오. 가지 네. 말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한번 이렇게 맨손 체조하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라는 노래 제목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지금 딱 생각을. 딱 그래요?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딱 들었는데 발음이 좋잖아요. 김종현의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인데 네. 이 아이디어를 I랑 D, Dear를 나누는 거예요. I 그래서 Dear. 네. 오.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 좋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발음도 괜찮으니까 훅 만들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아니야. 까먹을까봐 휴대폰 빨리 적어놔야 돼요. 네. 1995님, 늦은 시험 기간 덕에 오늘 시험이 끝났어요. 어제 철야를 하는 바람에 금방이라도 눈이 감길 것 같지만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오늘 또 철야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고, 힘내세요. 제발 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알람이기도 한 샤이니 에브리바디 신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 빠지는 곡이라고 했죠? 예, 에브리바디 이거 정말 기 빠지는 거야.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메이크업 나오잖아요. 맨 처음 시작이 오 하우 하면서 시작하는데 네네네. 저는 알람 그거 해놓으면 하우 나오기 전에 일어나서 끌 거예요. 얼른 끄는. 아우 시끄러워하면서. 왜 그래요? 샤이니 에브리바디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진짜 짜증났어요 지금. 그 노래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김세림님. 네. 실제로 제 모닝콜인데 조건과 웨일의 덩크슛 신청합니다. 가사가 되게 당돌하게 행운을 바라는 뭐 그런 내용에다가 야발라바피아?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이런 네. 주문이 나와서 기분 좋게 눈뜨는 노래예요. 특히 책 한 번만 훑어도 다 외워져라, 단 거 먹어도 살 빠져라, 뭐 이런 소망들이 너무 귀여운 노래예요. 라고. 귀엽네요. 진짜. 책 한 번만 훑어도 다 외워지는 거 진짜 좋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사 정말 잘 외우거든요. 저 영화 대사라든지 진짜요? 이런 거 보면 네네. 좀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거 외워요? 좋아하면 저 얼마 전에 베테랑 봤어요. 네네. 베테랑에서 그 맷돌 손잡이 나온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몇 한 세 번 봤나? 세 번이나 봤어요. 그 부분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외웠군요. 외웠어요. 또 해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니 안 할 거야. 또 안 할 거잖아. 그 남들 그러니까 밖에서 술 먹으면 얘기해요. 저 술 먹 맷돌 손잡이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 그 관심 있는 거에는 확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 관심이 같아요. 있어서 네, 뭔가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관심인 것 같아요. 세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심 있는 걸 또 뭐 외워야 되는 거 있으면 네.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서 한번 이제 좀 눈여겨보면 빨리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참 어려워요. 예. 수험생들한테는 모든 거에 그렇죠. 다 관심 있어야 되잖아요. 수능 모든 거에. 세상 시험 빼고, 기간에. 아니, 제 생각엔 네. 시험 기간에는 세상 빼고 책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머, 그게 정말 선비 같은 선비님이십니다. 그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끄고 꺼야 되는 맞는 말이거든요. 책에서 책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과거 급제. 오늘 그 국사 얘기랑 약간 이어진다. 제가 아까 나인 씨와 조선과 고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아니 그렇게 한국사를 좋아하신대요. 쫑디가 엄청 좋아요. 저 특이해요. 좀 인터넷 강의 저 뭐 시험 보는 사람도 보고. 아닌데 인터넷 강의 설민석 씨 강의 찾아보고 혼자 설민석 씨 인터넷 강의 그런 찾아보고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재밌어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극만 봐요. 드라마도. 네. 특이한데요. 5490님 라푼젤 OST When Will My Life Begin 추천해요. 가사도 7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사실 라푼젤이 자기의 반복되는 일과를 한탄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내용이지만요. 무엇보다 노래 분위기가 하루를 시작하는 활기참이 느껴져서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모르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라푼젤의 노래라고 OST라고 하니까 네. 좀 뭔가 밝은 느낌? 디즈니 느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3664님이 네. 깨워줘 하면 역시 퀸 아닌가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신청이요. 잠이 확 달아나겠죠? 라고. 이거는 잠이 달아나겠네요. 아니, 퀸 목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잖아. 목소리 딱 듣는 각성. 잠이 깨버렸어. 그럴 것 같다는 느낌. 맞네요. 이 곡 듣죠? 저는 좋습니다. 퀸 노래를 사실 푸른밤에서 선고를 안 하는지 꽤 됐어요. 그래요? 네, 오랜만에 또 한번 또 좋다. 퀸의 노래를 틀어드려야. 그렇죠. 퀸의 때가 왔군요.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4637님. 저는 좋은 노래들을 새로 알게 될 때마다 죽기 전에 내가 못 듣고 죽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푸른밤과 나인언니 덕분에 좋은 노래 한 곡이라도 더 알게 돼서 정말 좋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새로운 노래들이 추가될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해집니다. 고마워요 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네,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는 나누고 나누는 거죠. 그럼 더 좋아져요. 예술이야 뭐 나눈다고 닮는 것도 아니고요. 김하은님. 네. 진짜 제가 푸른밤을 통해서 디어클라우드랑 나인언니를 알게 됐는데 디어클라우드 노래 중에서 제 취향이 아닌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이번 노래도 엄청 좋아요. 우와. 노래해줘서 고마워요. 평생 노래해주세요. 그리고 21일날 봐요 라고 아, 공연도 또 오시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은씨 고맙습니다. 재밌게 공연도 하시고 네. 즐겁게 또 음악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요? 저 진짜 막 잠이 오는 그 기분에서 좀 해방이 된 것 같은 기분. 아 진짜요? 네 요즘에 너무 자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활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잠 올 땐 자야 돼요. 그런가요? 좀 주무세요. 그래야 건강도 몸이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 네, 계절도 있고 그러니까 네. 겨울잠 잔다고 생각하시고. 어 요즘에 쫑디는 잠 안 자요? 잠을 안 잔 사람은 없죠. 그렇네요. 저도 잠을 잡니다. 어, 많이 잡니까? 꽤 자요. 어, 적당히 잤어요. 자는 편입니다. 좀 바쁘긴 네. 해도. 그래도 이제는 이제 한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생각보다 일이 없어요. 내일도 일이 없다고. 내일도 없고. 근데 오. 내일은 뭐 할지 정해놨어요. 뭐 할 건데요? 네? 뭐 할 건데요? 욕할 것 같아서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얘기 안 할래요. 욕할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뭘까? 이제. 일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네? 일하려고. 그냥 좀 작업할 게 남아서. 역시 정말 워커홀릭입니다.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슬슬 몇 개 좀 정리만 하고. 네. 정말로 쉴 거예요. 그래요. 쉬는 거 좋아요. 정말로. 다 같이 쉬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쉬다가 라디오만 했으면 좋겠다. 라디오만 들으러 오시고 다들 푹 누워 있다가. 12시다. 푸른밤 틀고 나도 12시다. 라디오 그러니까, 해야지. 쉬러 오는 거니까. 어 맞아요. 어쨌든. 자 나인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네. 들으면서 나인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가입한 통기타 동아리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다.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자리.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던 멋있는 대학 선배는 없었다. 그런데 환영회가 끝나갈 때쯤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키 크고 멋있는 남자가 등에 기타를 메고 들어왔고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리고 이어진 환영회 뒤풀이 자리. 내 마음을 알아차린 건지 그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았고 우리는 그날 이후 서로의 공연 파트너도 해주고 자주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2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는 많이 변해갔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나는 결국 그에게 이별을 말했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집으로 편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낸다. 하지만 나는 다시 받게 될지 모르는 상처가 두려워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날이 추워지면서 문득문득 그가 생각나지만 행복했던 기억과 더불어 떠오르는 슬픈 시간들. 이제 그만 그가 나를 잊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큰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그도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했던 기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그만 아파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었어.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함께할 순 없어도 당신이 행복하길. You're the reason I woke up this morning. You're the reason I sit on the floor. You're the reason I sleep on my side of the bed. You're the reason I'm everyone's friend. You're the reason I'm stuck in the middle with nothing to say and a hole in you. You sit and wait for any kind of. 8회 끝. 오늘은 K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Ben and Jason의 You're the Reason 이었습니다. 아이고. 5615님. 저도 동아리에서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저는 사연분과는 다르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도 그 선배가 잘 지내고 있길 빌어요. 사연 듣고 나니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요. 그 선배도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랑했던 이 사랑하는 이 행복을 비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글쎄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케어하느라 바빠서 상대방이 날 좋아해주면 너무나도 고맙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운 감정을 낳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고 그러는 거에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걷잡기에 바빠서요. 항상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함께할 수는 없어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러길 바라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좋은 인연을 또 다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도 만나봤고 이제 5234님이 아 자야 되는데 태명이 궁금해서 못 자고 있어요. 빨리 알려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명을 한번 이제 오답들 만나볼까요? 하수정님, 쫑디 태명 대박이라고 대박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대박은 따로 있죠. 다른 게 대박이고요. 예. 백정은님이 꼬물이 꼬물꼬물이라고 꼬물이라는 태명도 많이 있죠. 김태현님, 우리 쑥쑥크라고 쑥쑥이였을 것 같아요라고. 오, 쑥쑥이. 이오오님, 우리 집 큰애는 또롱이, 둘째는 초롱이, 셋째는 대통이었어요. 종현 씨 태명은 통통이가 아니었을까요?라고 라인 맞췄네요. 대통이랑 통통이. 5759님, 정답. 제가 생각하는 쫑디의 태명은 바로 종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두 딸 아이들 이름을 이름이 태명이랑 같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태명을 몰라서 그 광고 나가는 중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쭈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태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름이 뭐였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태명이었더라고요. 1821님이 보내주셨는데 쫑디 태명 치국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치국이었어요. 태명이. 이유를 물어봤는데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제가 누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럼 좋으니까 아들이면 좋겠다. 이번엔 아들이야. 아들 낳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야 김칫국 마시지 말고 그냥 건강 관리 먼저 잘해라 뭐 이러다가 야 이제 태명 김칫국이야. 김칫국 마시지 마. 치국 치국이 이렇게 됐대요. 근데 치국 치국 김칫국 뭐 이렇게 부르다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치를 다스릴 치자에 나라 국자에서 김치국이라고 태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참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런 장난스러운 태명에도 의미 부여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 태명은 치국이었대요. 치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네요. 근데 옛날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머니가 원래 이름이 치국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씨여서 그렇게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뭐 장난치고 있어 뭐 그랬는데 이게 진짜 태명인 줄 저도 오늘 알았네요. 푸른밤 이 가족분들 얘기 듣다가 제 태명도 제가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아홉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1821님한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이미영님, 저 이사갈 예정인데요. 부동산에서 매일 집 보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그만 계약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16개월 아들내미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이사가 고픈데 안타깝네요. 이 야심한 시각에 새 집으로 가면 꾸밀 인테리어 소품 알아보고 있어요. 청동이가 울 애기 태명이라 애기 방도 푸르게 꾸미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동이도 예쁜 태명이네요. 그래요. 어서 계약자 나타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셔서 예쁘게 인테리어 하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주수미님, 작년엔 제가 이 라디오 들으면서 막바지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과제를 하고 있다니 뭔가 요상하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나 봐요 라고. 고작 1년 지났을 뿐입니다. 수미님.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과 장소가 변하더라도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의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제 스스로를 어떻게 제 스스로가 어떻게 또 비춰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렇네요. 황은희님, 쫑디 저 8시간 있으면 졸업시험을 봐요. 시험 공부하느라 정작 졸업시험 공부를 못해서 벼락치기 중인데 너무 불안불안하네요. 응원해주세요. 엉엉 너무 떨려요 라고. 8시간 후면은 고 시즌 있잖아요. 10시쯤에 이제 시험을 보신다라는 건데 그래요. 공부하느라 밤새시려나?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컨디션 관리를 잘하셔야 좋을 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786님, 회사 워크숍 등으로 이번 주 내내 부족했던 잠을 오늘 칼퇴하고 보충하다가 자정 조금 넘어서 깼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본방사수. 쫑디는 곧 퇴근 시간이네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곧 퇴근합니다. 근데 오늘은 글쎄 그렇게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몇 시에 잘지 모르겠네요. 편혜정님, 저는 고3 학생인데요. 오늘 수시 발표가 났어요. 나름 면접도 열심히 보고 했는데 다 예비번호 받았네요. 너무 우울해요. 저 위로 한 번만 해주시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번호 받으셨다고. 그래요. 혜정씨. 제가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힘이 많이 날진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걸로도 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항상 어찌 보면 그 학교를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뭔가 세상이 무너지고 뭐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올바르진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회들이 또 있고 혜정씨가 살아가시면서 잡을 것들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힘내시고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코드쿤스트의 오혁과 도끼가 함께한 곡이죠. 패러슈트 듣겠습니다. 모든 사랑에 왔네 내가 다칠 때까지 다 마칠 때까지 서는 긋지 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너는 묻지 마 난 네 natural ain't vision impaired natural nah still a young rapper out your hustling grind let's get it till my pocket gets full boy as long as I'm alive I'ma do it boy feel good on my thing so no boy Illinois, high ground, no more 내게 하기 먼저 눈에 들어오네 난 고인물을 떠서 두 눈을 닦아 팔래 내매하게 떠진 눈에 물이 찼네 감기도 눈을 떠서 한 기분 다시 다가팔래 매캐하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난 고인 모를 더 서툰 눈을 다가팔래 애매하게 떠진 눈에 물이 찼네 감기던 눈을 떠서 한번 다시 다가팔래 팔래 You win some, you lose some Don't hesitate, just do something Just let it free, but never lose I ain't falling, I be on my parachute 매캐하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난 고인 물을 떠서 두 눈을 다가팔래 애매하게 떠진 눈에 물이 찼네 감기도 눈을 떠서 한번 다시 다가팔래 매캐하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난 고인 물을 떠서 두 눈을 다가팔래 애매하게 떠진 눈에 물이 찼네 감기도 눈을 떠서 한번 다시 다가팔래 팔래 특히말 조별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예 프로젝트를 빠지거나 하면 이름을 빼버리고 무시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편할 만한 일을 차지해버리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9382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조를 짜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드는 것.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압니다. 이런 모임 특성상 모두 다 같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맹점을 노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조모임을 하기 전이나 중간에라도 어떤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을 진행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끝곡 모리슨 호텔의 너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날이 생각나 나의